보고 싶다 보고 싶어서 안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 잊고 싶다 보고 싶은 만큼 널 지우고 싶다 기억 속에서 아프다 차라리 나 죽길 바랄 만큼 아파 또 운다 이렇게 나 바보처럼 살아 아니 난 네가 믿다 정말 난 네가 싫다 너무 보고 싶다 Soon.